지구의 단 하나뿐인 위성, 달.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달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얄밉게도 늘 한 면만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기 때문이라는 게 과학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설명인데요. 아무튼 달의 뒤편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보신 보름달, 그 뒷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직 못 본 금연 때문에 사람들은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달을 꿈꾸는 게 아닐까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에반겔리온 중에서 요코 타카하시가 부른 Fly Me to the Moon을 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름달들 다들 보셨어요? 소원은 빚었고요. 저는 소원을 비는 날로 되어 있는 날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꼭 그날을 이용을 해요. 뭔가 그 천상의 기운으로 그 저의 소원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드시 소원 비는 날이다 하면 빼먹지 않는데 이 보름달이라는 게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동양이랑 서양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눈들이 참 다르잖아요. 시어가 주연한 뭐 몬스트럭이라든지 혹은 늑대 인간들이 나오는 모든 서양의 영화들은 보름달을 어떤 광기의 시간,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보름달을 보면 고향을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생각을 하고 어떤 따스함 혹은 토끼들이 그 안에서 개수나무와 함께 뭐 떡방아를 찢는 그런 전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동양과 서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거리가 멀어요. 제가 언젠가는 그런 책도 읽었어요. 서양 학자가 낸 책이었는데 보름달이 뜬 그 기간 동안에 범죄율이 얼마나 높아지나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그때 범죄율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늑대인간 같은 그런 영화도 그렇게 많이 나왔겠죠. 달의 시간을 여성의 시간으로 보고 그래서 그 시간의 시간이 그 기운이 충만한 그 대보름을 우리 조상들은 아주 소중한 명절로 여겼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의 조상들이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도 되고요. 우편번호 150-600번을 쓰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셔도 되고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니메 쪽에서 제공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그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초대시사회도 있는 거 아시죠? 팀버튼 감독의 행복한 판타지 영화 빅피쉬가 2월 18일 수요일에 서울의 시네플러스 극장에서 있습니다. 저녁 8시 50분이고요. 인터넷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니콜 키드먼, 주드러, 르네 젤거,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지금 막 극장에서 만나볼 수도 있는 영화죠. 자토이치의 맨 마지막 그 클로징 탑 댄스의 향연을 들어보셨습니다. 페스티벌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영화 자토이치 기다노다케시 감독의 첫 번째 시대극이죠. 두 눈을 감은 채 날카로운 검을 헛공으로 날리는 기다노다케시. 여기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떠돌이 맹인 검객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요. 얼굴에 하얗게 분칠한 게이샤가 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고 기모노에 남학신을 신 사무라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면 한참 과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데 기다노 다케시의 머리색만은 흑발도 백발도 아닌 바로 금발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염색약이 있었을 때는 만마하고 맥주나 과사나 수소도 없었을 텐데 이 자토이치라는 시대극 속에서의 다케시의 금발, 서양인 마냥 황금 들판의 색으로 물들여진 그의 머리색. 사실 자토이치는 이 금발의 머리색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색다른 자유를 부여받죠. 그러니까 가츠 신타로의 오리지널 원작에서 기타노 다케시는 시대성을 지워버리고 또 공간과 시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거기에서 금발머리만큼 탁월한 선택은 없었겠죠? 자, 그렇게 다케시는 고증이나 역사적 연계성이라는 무거운 보침을 던져버린 채 쿨한 금발머리를 타악기의 리듬 속에 흔들면서 끊임없이 스크린을 희롱합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바로 금발입니다. 50년대 미국 교회의 중산층의 그 그림 같은 집으로 시작하는 영화죠. 자욱한 허리에 금발의 여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Far From Heaven 중에서 에마 번스타인의 음악 Cathy and Raymond Dance 들어봤어요. 바로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뭐 서양인 혹은 뭐 미국 사람 할 때 떠올리는 바로 그 이미지의 주인공들을 시작하는 영화인데요. 금발의 푸른 눈. 사실 이 금발이요. 예로부터 헐리우드에서 노골적인 어떤 순수함의 상징으로 등장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인종적인 순수함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떼어놓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금발.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여하튼 순수한 미국적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영화 속에 쓰이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금발 배우들이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도 다 그 때문이었어요. 줄리안 무어가 Far From Heaven에서 원래는 그 각본의 빨강머리였는데 이 주인공 캐티를 연기하기 위해서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겠다라고 고집을 했었어요. 그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미국적인 아름다움의 상징. 글쎄요, 빨강머리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유혹과 일탈 혹은 주류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를 생각을 한다면 금발은 완벽하게 안정된 주류 백인 사회의 상징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금발들은 대부분 가짜였답니다. 이건요, 상당히 간단한 경제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연산 금발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짜들이 등장한 거죠. 여하튼 이 가짜건 진짜건 많은 영화인들은 금발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은 피사체였으니까요. 가스등이나 그 고전 영화요. 가스등이나 카사블랑크 같은 흑백 영화 속에서 황홀한 빛을 머금고 반짝거리는 잉그리드 버그만의 금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설적인 촬영감독인 네스토르 알만드로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머리색이 밝으면 눈색은 짙을수록 좋고 머리색이 어두우면 눈색은 밝을수록 좋다. 머리색과 눈색에 대한 아주 간단한 법칙을 만든 셈인데 사실 이 법칙 우리 같은 동양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법칙이죠.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just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Casablanca 중에서 Dooley Wilson의 As Time Goes By 들어봤습니다. 금발을 사랑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역시 알프렛 히치콕 감독입니다. 히치콕 영화에서의 그 여자 주인공들은요 대부분 금발이에요. 그레이스 켈리, 잉글 버그만, 조안 폰테인, 또 에바 마리 세인트, 이렇게 대부분의 여자 주인공들은 금발 미인들만 썼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히치콕의 금발에 대한 그 집착, 기형적인 집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가장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현계증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킴 노박은 1인 2역을 하는데요. 자살한 금발 여인 마들레인, 그리고 마들레인과 이상하게 닮은 갈색 머리의 여인 주디, 이 1인 2역을 합니다. 마들레인을 사랑했던 남자 주인공인 스카티, 제임스 스튜어트는 주디를 마들레인처럼 만들려고 기를 쓰지요. 스코티의 마지막 행동은 그래서 주디를 마들레인처럼 금발로 염색시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스코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사실 그가 아는 마들레인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주디가 변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 적도 없는 금발 여인의 허상을 모방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금발로 물들이는 스코티.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금발의 허상에 대한 히치콕의 그 집착을 읽을 수 없다면 아마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히치콕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금발, 수수한 갈색 머리, 이 두 가지 머리 색깔로 대표되는 마들레인과 주디는요, 현실의 재료들을 개조해서 화려하고 치명적인 환상을 만들어내는 헐리우드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갈색 머리를 금발로 염색한 뒤에 전설적인 헐리우드의 아이콘이 된 지나 할로우나 마릴린 먼로 같은 배우들처럼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현기증 중에서 버나드 허만의 영화 음악 Vertigo Prelude 들어봤고요. 그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를 구스만 산트 감독이 다시 만들었죠. 그 사이코 중에서 패시아 보이스가 부른 Screaming 들어봤습니다. 자, 히치콕의 적자라고 그 스스로 말했는지 아니면 평자들이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브라이언 드팔마죠. 그래서 히치콕의 전통도 여기저기서 많이 물려받았는데 드레스드 킬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이 드레스드 킬은 도입부의 샤워 장면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면도칼 살해 장면에서 히치콕의 사이코에서 저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미술관 장면도요. 히치콕의 현기증을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박재영 씨도 역시 금발하면 드레스드 투 킬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영화 속에서 인상이 남는 금발은 남들과는 달리 팔등신의 미녀가 아니었다.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금발의 가발을 쓴 남자였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드레스드 투 킬. 이중인격 소유자인 엘리엇에게는 정신과 의사 엘리엇과 내면에 숨어있는 여성인격 바비가 공존하고 있다. 엘리엇을 유혹했던 여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바비. 사실 이 바비는 금발 가발을 쓴 엘리엇 그 자신이었다. 그러면서 박재용 씨가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살인을 한 뒤 문이 열리자 목격자 리즈와 선글라스를 쓴 금발의 엘리엇이 서로를 바라보던 장면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장 유명한 장면이 되었지만 말이다 하시면서 히치콕의 사이코를 패러디한 샤워장 씬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곡을 드레스드 투 킬에서 신청해 주셨죠. 그 곡 The Shower 한번 들어봅니다. 영화 Dressed to Kill 중에서 피노 도나쇼의 영화음악 The Shower 들어봤습니다.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오늘 금발 영화 속의 금발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경삼님의 킬러 임청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짙은 선글라스에 레인코트 금발의 가발을 쓰고 홍콩의 어둑한 뒷골목을 향해서 총시위를 당기죠. 바로 0.1cm의 거리에서 서로 스쳐 지나간 경찰, 금성무와 57시간 후에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은 예상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임청아를 보시면서 자신을 감춰야 마땅한 킬러가 어디에서나 주목받을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 번쩍이는 라인코트와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금발. 원래 이 노란색은요 불을 상징하는 번쩍거리는 황금의 색이기도 하지만 창녀, 미혼모, 유대인을 표시하는 멸시의 색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번쩍거리는 황금과 멸시가 공존하는 모순의 색. 그렇게 머리를 금색으로 물들인 여자의 운명은 그 색이 가진 모순의 궤도에 편승하고 맙니다. 숨어들기에 익숙한 피로한 킬러의 삶. 이 삶을 누구라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노란 금발로 위로하는 임청아. 노란 머리에 임청아가 들어선 술집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노래 들어볼까요? 청취자 박은진, 이수영 씨도 이 영화 속에 중경삼림 속에 임청하의 금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지병조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임청하가 주크박스에서 듣던 바로 그 곡, 데니스 브라운의 Things in Life였어요. 금발, 이 금발은 분명히 사람을 끄는 구석이 있나 봐요. 어느 나라를 가도 금은 귀하고 변하지 않는 또 아름다운 금속이니까 사실 금발이 금이라는 금속을 뭐 정확하게 흉내낸 것은 아니지만 색과 빛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은 따로 떼어내기 그러니까 따로 떼어내서 상상하기조차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발은 곧 가치 있는 것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자, 여기서부터 금발 여성과 흑발 여성, 검은 머리 여성의 어떤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구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고귀한 머리칼, 금발 머리, 그러니까 금발의 여성들은 영화 속에서 항상 순결하고 선하고 이상적이고 정숙합니다. 하지만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검은 머리의 여성은요, 육감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심지어는 사악하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영화 속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구 코커신 외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검은 머리 여성이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루시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 중국계 배우 그가 가장 잘하는 역할은 검은 머리의 요부인데요. 이게 바로 서구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그 흑발의 이미지거든요. 우리야 뭐 원래 검은 머리밖에 없어서 머리칼로는 사람을 뭐 구분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순전히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그 검은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엉뚱하게 검은 머리의 요부가 태어나는 겁니다. 로세로가 출연한 미녀 삼총사 1편 중에서 한 곡 들어보지요. Independent Woman Part 1 Destiny's Child입니다. 로세로 With my girl Drew Cameron D and Destiny Charlie's Angels Come on Question,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me. I buy my own diamonds and I buy my own rings. Only ring your silly when I'm feeling lonely. When it's all over, please get up and leave. Question, tell me how you feel about this. Try to control me, boy, you get dismissed. Pay my own condo and I pay my own bills. Always 50-50 in relationships. The shoes on my feet, I bought. The clothes I'm wearing, I bought. The rocks I'm rocking. Taught and sacrificed to get what I get. Ladies, it ain't easy being independent. Question, how'd you like this balance that I brought? Bragging on that cash that he gave you is the front. If you're gonna brag, make sure it's your money you front. Depend on no one else to give you what you want. Your shoes on my feet. I'm wearing. I'm wearing. I'm wearing. The rocks I'm rocking. I'm wearing. Cause I depend on me. If I want it, then watch your way. Baby, baby. 네, 미녀 삼총사 1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들어본 Destiny's Child, Independent Woman Part 1이 불렀습니다. 우리가요, 가끔씩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 되죠.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아니타 루스가 바로 그랬답니다. 어느 날 아니타 루스는 그가 존경에 마지 않았던 미국의 칼럼니스트 H.L. 맨카인이 정말 사정없이 망가지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보통 아주 냉정하고 위트 넘치는 천재였던 사람이 정말 멍청한 금발 미녀에게 반해서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한 거죠. 예전부터 금발 여성의 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던 아니타 루스는 그 뒤에 금발의 힘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영화이기도 하죠. 로렐라이 리라는 이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골빈 금발 여성의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요. 이 책은요, 서구 사회가 금발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찰하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바로 금발에 대한 집착은 헐리우드시 그리고 미국의 영화 관객들이 마릴린 먼로를 어떻게 신화화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불렀어요. I wanna be loved by you. 마릴린 몬로가 노래한 I Wanna Be Loved By You, 뜨거운 것이 좋아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금발의 이미지, 영화 속에 나타난 금발의 이미지, 아까 전에 고결하고 순결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금발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금의 불변성과 희귀성이라는 이미지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금발은요, 마릴린 몬로가 그런 것처럼 아주 비싸고 예쁘고 호사스러운 물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 금발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이 세계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소유자 자신은 자기 머리색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아름다운 게 항상 중요했지요. 그 때문에 금발 여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선입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면서 순전히 그 번지르르한 외모 덕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어권 세계에서 금발에 대한 농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거예요. 그 금발 농담들 보면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모두 이 금발 여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구를 달려면 금발 몇이 필요할까? 답은 5입니다. 왜냐? 한 명은 테이블 위에서 전구를 잡고 나머지 4명이 밑에서 테이블을 돌려야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금발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그들은 끝없이 깔깔거리면서 농담으로 주고받는데요. 최근에 속편까지 제작된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금발이 너무해는 이런 선입견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영화죠. 의원의 부인이라면 재클린 케네디지, 마릴린 몬로는 될 수 없어. 자, 이렇게 비정한 말로 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에게 이 사랑스러운 금발 미녀가 대처하는 방식 아주 독특합니다. 뭐 무시하고 잊고 살거나 찬란한 복수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리즈 위더스푼은 파티를 뒤로 하고 밤낮으로 공부한 끝에 하버드 법대에 입학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한 엘 오즈는 사실 전형적인 골빈 금발 미녀처럼 굴고 있지만요, 현명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신을 멍청한 금발로 생각해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던 그 옷집 점원에게 옷감과 패션 정보를 쫙 꿰면서 충고를 날릴 때, 그리고 아주 사소한 상식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할 때, 너무도 완벽하게 우리 골빈 금발 미녀의 공식 안에 갇혀 있었던 관객들은 작은 탄식을 내뱉게 되죠. 물론 이런 결론은 너무 유치하거나 아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은요,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엘이 대항하는 방법이 흑발로 머리를 염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은 버리지 않은 채 편견을 깨트릴 그런 사소한 예 하나라도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줬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금발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키워드 영화탐험 주제는요, 초콜릿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발이 너무해 1편 중에서 호크의 Perfect Day, 태윤이 씨도 듣고 계시죠?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Sun's up, it's a little after 12. Make breakfast for myself. Leave the work for someone else.